2017년 올해 마지막 주일이고 또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삶이 소중한 것은 그 인생의 끝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유종의 미라는 말을 다 아실 겁니다. 끝이 좋아야 다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런 점에서 보면은 끝이 좋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끝은 요한계시록인데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의 그 인생의 끝은 승리요 영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끝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의 끝을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한 해의 끝을 감사로 마무리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감사로 영광을, 감사로 평강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시편 136편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함으로 우리도 역시 이 성도와 함께 또 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우리의 말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신의 입으로 찬송하고 또 자신의 마음으로 노래하는 그러한 감사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잠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처음에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죠.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또 만드신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성도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일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감사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땅을 약속하신 대로 복으로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25절, 26절은 전체를 마무리하듯이 모든 육체의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도의 감사와 찬송은 모두가 다 기억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36편을 노래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또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이끄셔서 그 약속한 땅을 나누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지요. 그 점에서 우리 자신이나 여러분이나 또 우리 가정들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를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다름 아닌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를 인정하고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대개 마음으로 감사를 느끼기는 하는데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무뚝뚝한 경상도 남편에게 그 아내가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꾀를 냈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안사랑해님과 사랑해님이 함께 살다가 안사랑해님이 떠났어요. 그럼 누가 남았게요? 이 아내가 무슨 말을 기대했겠습니까? 예, 사랑해님 이 말을 기대했겠죠. 그런데 어떤 말이 들려왔어요? 먹고 전화 끊어. 어쩌면 우리의 비극은 알면서도 또 느끼면서도 표현하지 않는 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새벽 기도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에게도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나 역시도 좀 서툴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난 1년 동안 365일이라고 하는 긴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내 삶에 남은 흔적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참 하루하루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살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는데 그날 그날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런 감격과 또 감사가 뭐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새벽 기도를 하면서 지난 한 해들을 돌아보면서 시간들을 되짚어 보니까 사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지나고 나면 참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날 다짐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기록해보자. 사실 저는 가끔 또 때로는 종종 뭐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하다가 일기를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일기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일기를 종종 쓰는 저이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 그런 결심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감사로 감사의 일기를 써보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를 마치면서 그날그날 감사한 일들을 생각하고 기록으로 남긴다면 현재라는 말이 영어로 present인데 이 present라는 말이 선물이라는 영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날그날 감사한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다면 내게 주신 하루가 현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의미들을 실감하며 살 수 있겠다라는 마음에서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또 하루 중간중간에 감사할 일들을 적게 되면은 저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삶을 어떤 선이라고 한다면 그 시작이 태어날 때가 있었던 것처럼 마칠 때 그 선은 이제 끝이 나겠죠. 그런데 그 인생의 시간 2017년도 저에게는 하나의 이렇게 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선에 하나하나의 점들을 감사의 일기로 이어간다면 그러면 그 시간들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던 것입니다.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그날 감사를 표현하거나 또 그날 있을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기록을 한다면 무엇보다도 제 자신과 또 저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감사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참 의미 있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들어서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감사할 일들을 뭐 작게는 한두 가지라도 아니면 또 그때그때 기억하고 또 기억나는 대로 생각하고 적는 것을 통해서 제 마음은 그런 것이죠. 제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 지나보면 아무것도 남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겨진 내 삶의 감사의 흔적들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더욱더 실감나게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저에게는 의미 있는 생활신앙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이 얼마 전이었습니다. 12월 9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해를 이제 돌아보면서 12월이고 하니까 그런 결심을 했는데 그 기록을 제가 이제 오늘까지 사실 제 이제 그 휴대폰에다가 제가 휴대폰을 늘 갖고 다니는 게 예전에는 제가 메모를 했는데 요즘은 휴대폰이 좋아서 제가 이걸 기록하면 어디서든 볼 수 있고 언제든 기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 시험 들지 않으려고 가능한 한 제가 예배 시간에는 휴대폰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휴대폰 예배 시간에 휴대폰 보는 경우들이 없잖아 있어서 저는 그렇게 안 하는데 그래 그때는 가능한 한 메모를 하지만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휴대폰을 드는 것은 휴대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일들을 기억하는 것을 감사의 어떤 제목들을 적거나 어떤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12월 9일부터 일주일 지나면서부터 그런 감사도 했어요. 일주일 지났네요.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2주 지나고 지금 이제 한 해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제 휴대폰의 그 일기들을 보면은 그 삶의 흔적들 속에 아주 작은 일들이지만 감사한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겠지만 너무 사소하고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오늘 어떤 분하고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에게 이런 기도의 응답이 있었는데 그래서 감사합니다. 또 그냥 사소하게 내 삶을 그냥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또 하루를 기도로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냥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들을 그렇게 적어내려갔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한 달이 채 안 됐지만 그 남은 기록들이 제가 지난 12개월 동안 살아와서 기억하고 있는 그 감사의 제목들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때그때 감사한 일들이 기억나고 그렇게나마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법을 실천할 수 있어서 그 또한 감사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감사다. 아주 단순하고 또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 그렇게 보면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표현된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권해드립니다. 오늘 주보에 여러분 2017년 감사 제목을 적고 또 2018년 소망의 그 내용을 적는 속지를 받으셨죠? 아마 이걸 여러분 받으셨을 겁니다. 역시 이것을 여러분 적으셔서 뒤에 있는 그 헌금함이나 또 바구니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올해 적어주신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 내용들을 보면서 아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감사할 수 있었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 적었던 2017년 새해 소망과 기도 제목들 그걸 보면서 이제 제가 이걸 보고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그냥 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올해에도 여러분께서 이것을 적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에 감사한 일들을 기록으로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2018년을 또 하나님께 새로운 소망을 갖고 또 시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2017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여러분이 감사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 시편에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표현된 감사는요. 그것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으로 돌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감사. 표현된 감사는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감사의 메아리 법칙과 같습니다. 우리가 산에서 야호 하면은 메아리가 야호로 다시금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마치 감사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풀어서 말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그것이 곧 자신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그것 자체가 자신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표현이 그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곧 우리의 삶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구원을 보게 된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시고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말씀하시죠.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그 10명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 가운데 한 사람만 구원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그 9명도 그 나병이 고침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만이 진정한 영적인 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감사를 표현할 때 감사가 주는 유익이 우리 자신에게, 감사를 하는 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요즘 마트에서 세일할 때 뭐 합니까? 원 플러스 원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자는 그 감사를 통해서 자신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런 점에서 감사하는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특히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해서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는, 교회를 평강으로 주장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감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원합니다. 우리 요람에 표현된 것처럼, 기록한 것처럼 2017년에 우리 교회는 계획했던 대로 배움을 위한 사역과 실천을 돕기 위한 사역들을 진행했습니다. 2017년 배움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와 마을과 교회였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여러분에게 배움을 위한 기회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전반기 후반기에 걸쳐서 10주씩 200 성경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경에서 기록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큰 물줄기를 갖고 흘러가는지를 배우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대략 한 30여 명의 성도들이 그 읽기표를 제출해 주셔서 참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경 읽기에 참여한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배우기 위해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기세당당 아카데미를 진행했습니다. 교육, 또 동양 종교, 정신건강, 또 과학, 또 일과 같은 다양한 주제들을 그리스도인 교수 전문가들을 모시고서 우리가 매월 한 번씩 우리 전도회 주간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다 넓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계획을 또 세우고 또 진행할 수 있도록 또 함께 해준 우리 당회, 또 그리고 여러 전도회 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친구들과 이웃들을 참여하고 함께 초대하고 함께 참여한 여러 성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둘째로 배움의 기회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교 장로의 합신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이 개혁주의 교회의 전통에 있고 그리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초대교회와 종교개혁의 전통을 신학적인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랬지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전체 129문이 52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매주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5대 솔라라고 하는 교재로 구역 모임을 가지기도 했고 지금은 또 사도신경으로 계속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 전통과 또 공동체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배우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구역 인도자들과 또 성실히 모여준 여러 구역 식구들에게 함께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셋째로 우리는 마을을 이해하고 좋은 관계를 세우려고 하는 기회를 삼고자 했습니다. 마을은 우리가 위치한 곳입니다. 이 고향동은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터전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하는 곳도 바로 이 고향동이고 우리가 위치한 곳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고향동 만들기가 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그 참여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점에서 함께 동참하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40여 년 넘게 그래도 초기부터 함께 했는데 그런 점에서 마을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데 올해를 그 기초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전 나눔 또 특별히 우리 남전도회를 중심으로 우리 공영주차장 청소가 매주일 진행될 수 있어서 또 우리 남전도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사순절 금식 기도를 하고 또 그러면서 사랑의 빵을 헌금을 해왔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 또 세 명의 그 주민들에게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지역사회 사람들을 돕는 것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또 여러 해 전부터 몇몇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이 또 고향동에 있는 시자연에 또 자원봉사를 하는 것도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고 그 일에 참여하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추수감사절 때 또 과일을 또 경찰서나 소방서에 방문해서 나누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하고 또 방과후 교실에 또 아이들에게 간식을 돕기 위해서 또 함께 그 일을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지역사회 문방위 훈련을 하게 될 때 비가 오게 되면 그 장소를 우리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분 비가 오지 않아서 거의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올해는 감사하게도 비가 와서 또 교육을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높빛 옷갈이나 자금 음악회 또 우리 고향동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의 연주회를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또 장소를 나눌 수 있도록 한 것도 참 감사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알아가고 또 이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그런 생태계를 마련하는 데 의미 있는 일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모든 일들에 수고하신 여러 성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 교회는 배움만이 아니라 배운 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기회들도 갖고 그래서 삶을 회복하고 또 사람을 키우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여러 사역들을 진행했습니다. 첫째는 삶의 회복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힘썼습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회복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예배를 위해서 매주일 예배팀으로 또 예배위원으로 섬긴 분들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또 주바라기 찬양팀 여러 또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의 삶의 회복은 말씀과 기도를 빼놓을 수 없겠죠. 성경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삶의 회복은 이루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또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또 우리 전도회 주간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고 또 고향동의 1% 캠페인으로 우리 부활절 VIP 초청 예배를 드리기도 했죠. 그래서 또 새가족 환영회를 하면서 우리 새가족 팀에서 또 환영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성경 필사에 참여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해서 전시회도 가졌고 또 사순절 마태복음 묵상을 하며 200 성경 읽기를 하고 또 사순절 릴레이 금식 기도회도 참여하고 또 매주 수요일마다 또 주일에 중보기도 사역팀은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의미 있는 삶의 회복을 위한 사역들이다. 이렇게 참여한 또 여러 성도들과 또 팀장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한 가지 우리가 뺄 수 없는 것이 있죠. 삶의 회복을 위한 사역으로 우리가 2017년에는 실버대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1학기, 2학기, 7개월을 잘 마쳤습니다. 실버대학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여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또 지역의 몇몇 어르신들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회복, 전인적인 그러한 건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마련한 그 실버대학, 그것을 위해서 수고한 우리 실버 사역팀 그리고 여러 자원봉사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또한 사람 키움의 사역들을 차근차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 이런 다음 세대 사역을 진행하는데 여러 교육자들 그리고 부장과 교사들 이분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이것이 가능하지 않았겠죠. 또 겨자씨 사랑방을 통해서 문화교실을 했습니다. 플리엇교실을 하고 영화교실을 하고 또 기세당당 아카데미를 하고 생각코칭 세미나도 열었죠. 이를 위해서 수고한 여러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사역팀을 세워서 3개의 사역팀을 만들고 또 사역 매뉴얼을 요람에 게재했죠. 거기에 보면은 우리 시설관리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청소를 하고 나무를 깎고 또 고장난 것들 수리하고 참 여러 가지 어찌 보면은 힘든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잘 감당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나올 때 차량 봉사로 수고해 주신 분들 아침 일찍부터 또 수요일 또 새벽 또 금요일 또 여러 차원에서 차량으로 봉사하는 여러 또 성도들에게도 감사의 표현을 드립니다. 또 사람 키움 위원회에는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또 사진을 찍고 영상을 만들고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한 분들도 있습니다. 또 올해는 우리가 우리 교회 음향을 리노베이션 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그러한 음향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이 모든 것들에 수고해 주신 분들과 또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가 사랑 실천을 위한 사역도 교회 안팎으로 진행했죠. 7명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의 선교 보고를 듣고 또 5개의 교회와 4개의 기관을 후원하면서 올해는 후원교회 목회자 우리 기쁨의 교회 목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선교사역팀에서는 기쁨의 교회에 직접 방문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구제사역도 교회 안팎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사순절 사랑의 빵 헌금을 하고 또 교회 안 성도들의 사랑 나눔 6개월 동안 6개월 단위로 시행했고 또 지역사회 여러 분들에게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가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선교팀 또 구제사역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는 11번의 경조사가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쉬시리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매번마다 참여해 준 우리 경조사역팀 그리고 함께 조문하고 또 결혼식에는 또 함께 축하하는 여러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또 매주마다 식당 사역으로 매주 따뜻한 식사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준비와 정리를 하는 구역들 또 설교지에 참여한 여러 남자 성도들 여러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화요일마다 지역 전도팀에 나와서 또 지역을 돌면서 또 전도해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매주 교회 살림을 맡아서 관리를 해주는 재정팀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올 한 해를 함께 사역하고 또 함께 살아온 것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고향제일교회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2017년 한 해 동안 빚어온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 속에 저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있었다고 믿습니다. 서로 서로를 통해서 우리는 지울 수 없는 그리고 값지고 소중한 운명적인 만남을 일구어 갔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시간들을 함께한 여러분 서로 서로를 통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29장이 있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너에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너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너가 알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세어보는 사람은 곧 감사하는 심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 감사하는 사람은 풍파로 낙심이 될 때에도 또 주의 크신 복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앞길이 막히거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을 때에도 천사들이 보호해 주시는 복, 두려움 없이 찬송하며 나가는 복을 누리리라 저는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는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오는 열쇠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2018년을 감사로 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